이 봉투가 좀 작은데 더 큰 것은 없어요? 1번. 네. 크기가 다 달라요. 2번. 네. 그게 제일 큰 거예요. 3번. 네. 더 작은 것도 있어요. 4번. 네. 봉투 안에 안 들어가요.